애국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저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원정서 작사 박한규 작곡인 가요는 주체 45 195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작품은 졸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룡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노래한 성가입니다. 가사에서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빛나게 령도하여 오신 어버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거미한 덕성, 수령님을 따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유라같은 충정과 경모의 정을 격전 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지 않는 3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전후의 어렵고 복잡하였던 그 나날 오직 자기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혁명의 한계를 꿋꿋이 걸어온 우리 인민의 투쟁 역사를 길이 전하는 뜻깊은 성가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우리 인민의 불변의 신념을 새겨주는 시대의 성가로 조국 당후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수령님을 따라 촌말리, 당을 따라 촌말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학범 작곡인 가요 수령님을 따라 촌말리, 당을 따라 촌말리는 주체 70일 198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온 사회의 김일성 주의화를 더욱 다고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우리 인민의 초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창작된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 따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언제나 변함없이 혁명의 촌말리, 승리의 촌말리를 신심 드높이 고로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격전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에 체현된 심오한 사상은 힘있고 박력 있으면서 장중한 정서의 특색 있는 선율 형상에 의하여 더욱 힘있게 구가되고 있습니다. 미서조의 8분의 12박자로 된 선율은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래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을 따라 끝까지 한 길을 갈 우리 천만 군민의 맹세의 미아리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자랑찬 투쟁의 기로에 더욱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